give up, the more passion. Is it come and is it go? You never give up, the more passion. Is it come and is it go? 마지막까지 난 너를 포기할 수 없어. 더 이상 주저하지 마. 다시는 쓰러지지 않게 또 우리 다시 일어서야 해. 어쩌다가 이 사회가 이리 됐을까. 이제 그 누구에게도 보장받던 삶은 됐어. 어젯만 이 속에 빈곤은 곧 따뜻했던 가슴 속에 빈곤들로 이어지고 그 누구도 믿을 수가 없어. 다른 사람에게 양보해줄 수도 없어. 나 하나가 잘 살기도 힘든 세상이니까 다 욕심이 넘쳐 욕심이 넘쳐.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모두 사라지고 착한 너의 복이 조여지고 있어. 맥없이 다들 맥없이 이 공대탑의 무너짐을 바라보았어. 모든 게 다 하나같이 오늘의 수록 속에 깊이 잠겨있어. 누군가가 필요해 절대적인 힘을 가진 해결사로 마지막까지 난 너를 포기할 수 없어. 더 이상 주저하지 마. 다시는 쓰러지지 않게 또 우린 다시 일어서야 해. 1 and 2 and 3 and 1. 모두 바꿔 싹두는 꽃자 이 시대에 감춘 모습을 해도 이제 떠들지 않게 거신되지 않게. Get up your soul, follow me like mine. 말고 다시 일어서 영원 꺾이지 않는 그지 고결한 그대 들레 뜨진 보여줘.